얘기해 이런 놈만 바보들 Why I wanna use my head? I wanna calculate Love and a fitness Feeling like a fitness 머리 쓰면 사랑은 좀 없기에 추울 걸 알아 겨울처럼 말이야 그래도 난 부딪히고 싶어 Ay. 네가 밀면 넘어질게 날 일으켜줘 yeah. 내가 당겨도 오지 않아도 돼 Let them be them Let us be us Love is amazing but you is amazing yeah. Yeah, 촉 두 만의 맘 축을 향해